지금 퇴근해도 돼요? 1번. 네, 퇴근하세요. 2번. 네, 들어와도 돼요. 3번. 네, 피곤하지 않아요. 4번. 네, 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.